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일과 월요일 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14장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제우스 신과 같이 또 그 옆에 있었던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자기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을 충동하여 돌로 내치게 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곳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을 보고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19절에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 나서 바울을 어떻게 하게 돼요? 돌로 쳐요. 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간사하죠. 그죠?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또 금방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고 나서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그 시외로 도시 밖으로 끌어서 버려지게 되어졌어요. 이건 아마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돌로 내쳐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죽은 줄 알았다면 죽을 만큼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돌로 맞아서 고통스러워 그런 시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다라고 해요.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난 것까지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고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은요 복음을 전했던 곳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아픔의 장소들입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곳,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서 22절에 보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안 가고 싶죠. 자기를 돌로 쳐갖고 아픔이 있었던 상처받았던 곳,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안디옥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곳에서 육로를 따라 그냥 오면은 여러분 금방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산을 넘고 배를 타고 다시 시간을 거리켜 돌이켜 자기가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가며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 가운데 그 다음에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자기를 얼마나 깊게 헌신했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돼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영혼들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더라도 그곳으로 나아가 상처받았던 자리들이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예요. 교회에 가서 또 영혼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던 자리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받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뭐가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환난을 겪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을 만나는 영혼들이 믿음이 굳게 되는 역사들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영혼들이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흔들흔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돌에 맞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자리라고 해도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두 사도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쭉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으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여기 보면 함께 오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과는 함께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특별한 일 가운데 사역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면 한 교회를 또 오래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오래라는 말이 나온 안디옥 교회는 왜 오래 그들이 머물 수 있었을까요? 26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본교회예요 본교회 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뜻을 따라 여러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 가운데 있었지만 안디옥이 그들의 교회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하며 오래 있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생각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봤을 때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돌에 맞았던 곳,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무엇을 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혼들을 굳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고통받았던 자리일 수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또한 교회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27절 28절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나를 자랑하고 또 때로는 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크신 일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가고요. 교회들이 더 굳게 되어져가고요. 또 그가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교회라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날도 그런 설교했지만 교회가 우리의 눈에 보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기 원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자신의 꿈이시고 또 자신의 몸이시고 자신의 교회이십니다. 자신의 소유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아픔의 자리 가운데로 더 나아가면서도 또 자신이 그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또 남기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인생 가운데 했지만 고맙다 내 몸과 같은 교회 내 소유인 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또 굳게 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너희가 쓰임받아서 고맙다 하는 그런 귀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 우리 김종범 집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유진이 아버지. 그 김종범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제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경희자매가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사셨는데 아주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시며 많이 세우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다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유명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 경희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막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김종범 집사님 아버님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칭찬하신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던지 자기들이 젊었을 때 연약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이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섬겨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영혼들을 세워가시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오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이 퍼져서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함을 들어도 우리가 뭐 알만한 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긴 분도 아니고 예, 무주에서 오래 계셨다고 그러는데 무주 있는데 처음에 그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드셔서 은행 일 같은 거를 하시긴 하셨지만 뭐 그렇게 세상이 알아줄 정도로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든든히 그분이 거쳐갔던 교회마다 그분이 모셨던 목사님들마다 다 그분으로 인하여 크고 아름답게 교회들을 세워갔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보면서 아, 이 땅에서도 이게 참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복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며 걸어가셨을까.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 김종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네는 뭐 그렇게 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자기 가정에 먹을 것보다도 교회 섬기시는 일에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종범 집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교회를 섬기고 처음 장로님이 되시고 그랬을 때 지금 돌아보면 자기보다도 훨씬 젊었을 텐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냥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나이도 많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섬겨오셨는가 보면 자기가 가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아버지가 커 보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자기도 교회를 아버지 따라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내가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고생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그 아픔의 자리로 또다시 발걸음을 일으켜 나아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